이상하게 만질 때마다 이상하게 너에게 더 끌리진 않아. 넌 기가 닿고 yeah 날 능숙하게 조련해올 듯 나한테 미치겠다고. 넌 하루 난 널 못 떠나. 아무리 힘껏 던져도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멈춰버려고 다짐해봐도 네가 날 부르면 가담 걸음을 돌려서 너에게 달려가. 천사의 얼굴로 매번 나를 흔들고 있어.